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26일 화요일에 지금 3시 15분이네요. 벌써 15분이나 지났네요. 저 오늘 일찍 왔는데 항상 저는 일찍 다닙니다. 예, 이것저것 틀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계속 연이어서 읽어드릴 이야기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 이야기를 오늘은 16번째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음 편하게. 좋죠? 자, 전자제품 하나를 완전 분해해보라. 어릴 때 보면 유난히 손재주가 있어서 라디오 하나쯤은 거뜬히 분해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일인데 내 친구 하나는 오토바이를 완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게 취미인 녀석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헛간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이고 오토바이 조립에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노라면 경건함이랄까 모골이 송연해지는 싸늘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것에는 소질이 전혀 없어서 하다못해 전구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허둥지둥 남의 손을 빌립니다. 그래서 손이며 얼굴이 온통 기름투성이가 되어 기계 부품을 만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사내 자식이 그럴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는 게 낫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난 오늘날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20대 시절에 전자제품 하나쯤 완전 분해, 완전 조립을 시도해보지 못한 게 여간 아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라디오 하나라도 수백 개의 작은 부품이 모여 한 개의 완성품이 나옵니다. 지금은 공정이 완전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계에 의해 진행되겠지만 가끔은 순전히 수작업에 의해서 전자제품이 완성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런 전자제품을 혼자 힘으로 뜯어냈다가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느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도 따로 꼼꼼히 적어 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제품에 지식이 별로인 사람은 아무리 따로 자세하게 적어 놓는다 해도 착오를 일으키기가 쉬워서 숱한 시행과 착오를 거듭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꿰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원상에 비슷하게 되어 나름대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올려볼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살그머니 스위치 버튼을 올려보니 이게 웬일?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어딘가에 부속이 잘못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의 완성품을 탄생시켰을 때 그때 느끼는 쾌감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뒤에야 비로소 다다를 수 있는 것. 수많은 실패를 맛봐야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 남의 손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대엔 가장 복잡한 전자제품 하나를 분해해봅시다. 텔레비전 하나쯤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너무나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제품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집안 식구들한테 많이 욕을 먹거나 혼나는 경우죠. 내가 그 분해하려고 사지 않는 이상. 시계 정도, 탁상 시계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 요즘에는 자주 찾지 않는 뭐 어디 누가 줬다는 표시가 들어있는 손목시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가요? 저는 탁상용 시계를 한 번인가 예, 해봤던 게 적이 있어요. 분해를 했죠. 물론 조립까지 못했습니다. 그냥 분해까지. 예. 골키에까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끝까지 해보는 그런 시계. 이어짐이 있어야겠죠. 자, 17번째 이야기. 하루에 원고지 한 장을 채워라. 나는 대학 시절에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사에는 도무지 인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어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겨우 하나 남아있는 것은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원고를 쓰는 사진입니다. 그 유일한 사진은 도쿄까지 나를 찾아온 고교 시절의 친구가 찍어준 것입니다.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원고를 쓰고 있는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정 이후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대학 4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밤 그렇게 원고와 씨름을 했습니다. 모처럼 고교 시절의 친구가 도쿄까지 찾아왔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글만 쓴 것이지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는 친구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원고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 무렵부터 작가였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고 또 세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원고를 쓴 것입니다. 그 무렵 영화감독을 꿈꾸던 나는 어떻게 하면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매달 100편의 영화를 본다는 기준을 부과한 것도 하루라도 빨리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방법이었죠. 영화에 관련된 책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던 구로자와 감독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더군요. 영화 감독이 되는 지름길은 좋은 각본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좋은 각본은 언제든지 부족하다. 하루에 원고지 한 장을 쓰면 1년이면 365장을 쓸 수 있다. 그것은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 글을 읽고 난 무릎을 탁 치며 감동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는 보통 200자 원고지를 사용합니다. 200자 원고지를 365장 채우면 충분히 2시간짜리 영화가 됩니다. 구로자와 감독도 조감독 시절에 일이 끝나면 밤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고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 나도 매일 밤 글을 쓰자.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매달 시나리오 한 편을 쓰는 거다. 그리고 매일 낮에는 영화 세 편을 보면서 밤에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구로자 감독은 아무리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도 집에만 가면 반드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나도 그 흉내를 내어 가령 친구가 시골에서 놀러와도 시나리오를 썼던 것입니다. 사진 속에 나는 부드러운 펜을 독특한 자세로 잡고 있습니다. 글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건초염에 걸려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펜을 붓처럼 잡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시나리오는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창작의 보물이기 때문이죠. 나는 당신에게 똑같은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꿈이 작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운동선수라도 좋고 과학자라도 좋고 사업가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책을 만들기 위해 원고지를 하루 한 장씩 채워나가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꿈을 적으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부족함, 당신의 장점, 당신이 갖고 싶은 것, 이미 놓쳐버린 것들을 적으십시오. 시를 써도 좋고 시나리오도 좋습니다. 완전한 작품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에 완전한 작품이 탄생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적어나가는 동안에 20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윽고 작품성이 뛰어날 뿐더러 군더더기라고는 전혀 없는 한편의 작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자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장씩 원고지를 썼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글을 쓴다는 건 참 좋죠. 근데 쓰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 예, 제가 저희 애가 3살, 4살 때까지 육아일기를 매일 썼어요. 육아일기를 한 몇 줄에 나눠서 쓰기도 하고 많이 감동을 많이 받은 날은 많이 쓰고 근데 이게 차츰차츰 게을러진다라고나 할까요? 칸은 비워두고, 네, 자리는 비워두고, 그 다음 걸 쓰고, 아, 생각나면 써야지? 라고 해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참, 대책이, 그리고는 점점 놔지게 되더라고요. 매일 쓰는 거, 치매에도 좋겠네요. 예. 자, 18번째 이야기. 가능한 한,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누워라. 당신은 몇 개의 나라에서 똥을 누워보았습니까? 내가 맨 처음 미국을 일주할 때는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니카스 로망 포르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1년 전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회사인 하쿠호도에 들어가서 광고를 만들게 된 이후에도 내겐 해외 업무를 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고회사 사원이라면 CF 촬영을 위해 늘 해외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입사 3개월 만에 타이티에 한 달 동안 가 있던 운 좋은 녀석도 있었지만 나는 입사해서 얼마 동안은 국내의 시골 구석만을 돌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외 나가기 시작하자 뒤를 이어 해외 촬영이 쏟아져 나 역시 많은 나라에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을 해외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20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든지, 타지에서는 변비에 걸린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똥을 눈 곳이 바로 당신이 정복한 땅입니다. 재벌 기업의 후계자 수업 중에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해외 경험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유학을 보내든지 장기간 여행을 보낸다든지 아무튼 기회만 있으면 해외로 내보내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누게 만듭니다. 재벌 회사의 후계자라면 회사 안에서 격리 장부라도 더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험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은 외동 아들인 후계자에게 단돈 몇백 달러를 손에 쥐어주고는 해외로 쫓아버리는 일을 20대 초반부터 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똥을 누웠다는 것은 비단 자신의 세계를 포함 그만큼 넓혔다는 사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의 음식을 산뜻 입에 넣는 일이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건 한 번쯤 경험한 사람이면 잘 알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부득부득 자기 나라 고유의 음식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대단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나라의 음식을 즐겨보십시오. 음식을 통해 표현해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성격과 취향을 엿보는 것도 귀중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20대에 가능한 많은 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볼 기회를 갖게 된다는 면에서 또 다른 소득을 얻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만큼 불행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물 밖으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20대만큼 불행한 젊은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당신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들과 당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히 당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 나라의 20대 청년을 만나서 그가 구축해 놓은 세계와 당신이 이제까지 털을 닦아 놓은 세계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20대의 눈에 비치는 다른 세계의 모습은 평생 동안 당신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당신을 움직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나라를 가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형편의 20대가 아니라면 가능한 많은 다른 지방이라도 찾으십시오. 20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 시기에 남보다 훨씬 많은 땅을 밟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인생의 자산이 되는지를 당신은 30대, 40대가 되면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개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똥을 놓은 곳은 이미 당신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많이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편을 마구마구 내리내리 읽어드렸더니 잠깐 쉬어야 될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그러고 나서 다시 노래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거 들을까요, 오늘? 우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과 한번 들어볼까요? 기다리십시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 어떤 산들이 저녁이 되며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 매고 사람은 19번째 이야기 외국인과의 대화에는 언제나 용감하라. 대학 시절에 마틴이라는 탐험가 교수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강의를 모두 영어로 했는데 너무나 흥미롭고 가슴을 들뜨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지요. 교수님은 탐험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인디아나 존슨처럼 긴박한 상황에는 다음 시간에 라고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영어는 100%입니다. 100% 중 50%는 broken English이고 나머지 50%는 courage English입니다. Courage English는 Courage의 대학의 Courage가 아니라 용기의 Cruise입니다. 즉 절반은 엉터리 영어이고 절반은 용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외국에 가면 언제나 영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영어가 통한 것입니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취재를 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보다 더 긴장하곤 합니다. 돌아와서 편집할 때 비디오를 보면 내 영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되지만 상대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언제나 정확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승리입니다. 하와이에서는 일본인 할머니들이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사용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것 역시 용기로 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외국인과 마주쳐야 하는 국제화 사회에서 아직도 외국인만 보면 주눅이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내 주변의 같은 또래의 동족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먼 나라의 20대가 당신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사사건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면 사정은 훨씬 쉽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할 바에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왠지 한 뼘씩 작아지는 듯한 느낌에 빠져든 데서야 무슨 경쟁이 되고 무슨 시합이 되겠습니까? 외국어가 질색이 아니라 외국인이 질색인 것입니다. 외국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힘에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나라 언어라도 상관없으니까 외국인과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외에도 외국인 선생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치원 때 고베에 있는 로코 교회에서 그 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오사카에 있는 예수교 교회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입시 영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외국인을 만나도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인을 접촉한 것이 두려움을 없애준 것이죠. 나는 회사에 다닐 때 마루노우치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말도 안 되는 영어로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 왠지 기분이 들뜨곤 했습니다. 되는 대로 가르쳐 준 다음엔 항상 다음번엔 정말 제대로 된 영어로 길을 안내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는 시대는 더욱 가속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컴퓨터의 언어는 다름 아닌 영어입니다. 영어를 알아야만 다음 세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워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언제나 작심삼일의 실패로 끝나고 있다면 오늘 당장 내 말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말이라도 좋으니 외국인에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동양 사람들은 다 동양권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 같은 생각들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가 많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요. 자, 20번째 이야기. 자신의 무례함을 매일 밤 반성하라. 나는 20대의 젊은이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20대의 젊은이들에게서 강연을 해달라는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강연을 받아들이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글을 쓰거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연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정열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간다. 가령 듣는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간다.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만 포스터나 잡지를 보고 강연장에 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실현하기 위해 담당자는 기획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업무 분담을 결정하고 교섭을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20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강연을 부탁해야 좋을지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저명한 선생님에게 강연을 요청하다가 호되게 야단맞는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야단을 친 저명한 선생님이 결코 심술궂은 사람은 아닙니다. 야단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하지 않고 어린이로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20대는 이제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인 예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은 예의도, 도덕도, 상식도 모두 다른 사람만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자기가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음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이 음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자기 노래를 냉정하게 듣는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스피커에 흘러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나고 나서 자기 노래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음정이 빗나가거나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모니터가 나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노래를 못 불러도 좋으니까 자신의 음정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20대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의는 앞으로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의를 모르는지 자각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그러고 갈게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람회의 취중진담. 참 예전에 많이 했던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되는 거니 담처럼 들리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린애 보듯 바라보기만 하니 언제나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널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천스럽고 들으셨어요? 제가 예, 이거 듣고 참 감동받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옛 추억이네요. 자, 21번째 이야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 20대는 자신의 일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 20대입니다. 20대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더욱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구애되어야만 합니다.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데 뭐 라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이윽고 30대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는 예전에 무엇을 좋아했는지를 떠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것을 좋아하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인 때처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자네는 어느 것을 좋아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20대 여성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 혼자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좋아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네. 회사에 돌아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대해 왜 윗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20대인 그녀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주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좋아하는 것을 물은 것뿐입니다. 그녀는 가여울 정도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결정해달라고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말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결정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결정을 맡기면 아주 편안합니다. 마지막에 불평만 하면 되니까요. 상사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자 별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라고 간편한 도피처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일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0대는 물론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것이 좋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둡니다. 그렇게 정해두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빨리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번째 이야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뱀의 이빨처럼 날카로워라. 나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기를 바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 정도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진심을 모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던지고 있는 공에 대해 당신은 헛방망이를 휘둘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도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듣고 있는 사이에 내 공을 멋지게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울이라도 괜찮습니다. 연속 삼진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르십시오. 그러나 뻔히 보이면서 한번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삼진을 당하는 일만은 저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목적하는 바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홈런 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일랑은 아예 버리십시오.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파동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파동을 잡을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를 갖도록 합시다. 쉽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자세도 안 됩니다. 지금은 모른다더라도 언젠가 아는 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공짜로 얻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20대에 공짜로 얻은 것은 30대, 40대에 커다란 부채가 되어 당신을 짓누를 것입니다. 여기 가난하지만 꿈 많은 부자인 20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헛방망일질을 계속합니다.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껏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젊은이는 부질 없이 헛방망이질을 계속하는 20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20대의 문턱에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좌절에 쓰디쓴 잔만을 거품하셨다는 사실이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3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의 생을 펜스 저쪽으로 날려보낼 방망이 하나쯤은 가꾸고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일찍 홈런을 치고 열화와 같은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헛방망이질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이군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당신이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당신의 유니폼 속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들어와 둥지를 틀고 있는 것. 좌절의 한숨과 실패의 그늘 속에서도 당신이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 강건해진 당신의 육체요, 정신입니다. 30대는 그런 것을 더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이 같은 이치에 따라 좌우됩니다. 끈기 있게 물고 늘어져서 끝내는 내 것이 되었을 때의 쾌감. 뱀의 이빨과도 같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십시오. 그런 쾌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맛보느냐에 하는 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의 말씀대로 뭔가를 물고 늘어져야 되나 보네요. 자, 오늘 22가지 이야기까지 오늘 읽어드렸고요. 5분 정도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을 예, 끝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책사랑 책 읽어주는 시장. 저는 장은하였고요.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조금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으실으실하기도 하고 제 몸 상태가 안 좋은가요? 근데 그런 날이 내일까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고 자 그러면 노래를 어떤 걸 들을까요? 노래 마지막으로 퀸커를 틀게요. 퀸커를 듣고 나서 끝내겠습니다. We'll Rock You 듣겠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